HUBS. HUBS Briefing.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U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UBS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이 통과됐습니다. 2005년 FCTC 비준이 완료됐지만 18년 만에 이행된 담배 유해 성분 공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키 성장을 위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반응은 성장판이 닫혀갈수록 떨어지기에 대부분이 5세 전후의 유치원생 시절에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몬 주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가 동년배 중 하위 3% 안에 들고 성장 호르몬 결핍이 정밀 검사로 확인돼야 하며 골 연령, 즉 성장판 나이가 감소됐다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간 약 1천만 원 상당의 주사는 2020년 이후 8만여 명이 처방받았으며 이에 총액은 약 3,160억 원에 달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 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흔한 호르몬제 특성에 기인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아동, 단지 예상 키를 넘기기 위해 투약하는 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 수치 자체는 정상이기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미국 소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소아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척추 측만증, 고관절 탈구와 더불어 심하게는 뼈의 과도한 성장을 일으키는 말단 비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아 내분비학회는 인위적인 호르몬 투여보단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천여 가지 화학물질, 70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담배값에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해 8가지 성분밖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연초담배에만 해당해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마저도 표기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서를 지급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담배 품목별 유해 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제조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의 준비 기간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란 연초에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일 기기를 포함해 모든 니코틴 전달 시스템을 담배로 정의하고 성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들에게도 성분 공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5일 헙스브리핑에선 급증한 성장 호르몬 주사 투여와 이에 부작용, 그리고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통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적으로 흐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입니다.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고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며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였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윤지우, 아나운서 임세윤, 그리고 엔지니어 최시중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UBS